시간들 겁없이 달려온 날들 너가 항상 기억기에 올 수 있었어 우리 We're here Double B 전부 가지밭길 다리는 상처 too strong 이건 nothing 죽이기지도 못하지 보지 못해 아무도 여기 올라오나 늘 I call high 고통에 중독돼가도 Oh not smile 어차피 You don't care Don't